72하고 112하고 월월이하고 년년이하야 잠도 삼문 하나님 막속급호와 막속급호와 후신을 하와. 시간이 옮기고 옮겨서 참 월에 이르고 월을 달이 옮기고 옮겨서 연에 이르고 연년이 옮기고 옮겨서 잠깐 사이에 죽무문에 이르는다. 그러니 급하고 급하지 않느냐? 응? 급하고 급하지 않느냐? 후신을 하오와 다음 몸을 어찌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발음불자가 탭시다에서 누구나 궁금한 33가지에서 해인사, 흰 강아지. 발음불자. 그 책에 그거 있어서 읽어봤죠? 나는 내 눈으로 봤던 사람이 죽어서 해인사 동구 밖에 그 노파가 자기 집 경아지로 태어나서 자기 집 경아지로 태어났어. 자기 집 경아지로 태어난 것을 혹시 안 들은 사람이 있을까봐 간단히 할게요. 경아지로 태어났어. 자기 집 경아지 여섯 마리를 낳았는데 여섯 마리 중에 하나가 흰 경아지로 태어났어. 근데 그 개 낳는 날부터 그 개가 문을 열고 자기 아들이 자면 문을 열고 비몽사몽간이야. 그것도 완전히 잠도 안 들었어. 비몽사몽간에 눈을 감으면은 혹시 여기서도 많은 사람 중에는 그런 경험한 이도 있을 거예요. 이게 눈을 감은 게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 문을 열고 강아지가 문 열고 들어올 때까지는 강아지요. 들어와서 방 안에 딱 앉으면 어머니로 변하는 거예요. 계속 그럽니다. 내가 아는 노파예요. 앉으면 어머니로 변해. 그것이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강아지 난 뒤로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몽사몽간이지만 아주 각심하라고 한번 물어보려니 해가지고 대체 물어봤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강아지인데 문을 열고 앉으면 어머니가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뭔고는 내가 이 산 중에 지금 이제 그러지 옛날에 나 열여덟 먹었을 때는 첩첩 산중길로 그냥 하루 종일 거래해 인사갑니다. 대구에서 온 분들이. 어느 정도 차 타고 와서도 그래요. 그러게 모르니까 내가 이산 중에서 고사리나 끊어서 삶아서 팔아먹고 나물, 추나물이니 먹은 나물이니 산나물 캐서 삶아서 너물 팔아먹고 농사가 없는 집이요. 그래 살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냐. 나 큰 죄 지은 일은 없다. 근데 죽어서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초를 받아.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이 있다. 무엇이? 해인사는 열마를 논 열마지기를 지으면서도 쌀 한 자루만 갖다 주면 돼요. 20마지기 지니도 쌀 한 자루만 갖다 주면 돼요. 하도 논이 많으니까 그냥 갖다 준 대로 받아서 정해놓고 먹고 살아도 100명, 200명이 먹고 남아. 그게 그냥 간여를 안 해. 어쩐 논은 여러 마지기 번데 이것까지 와서 안 해. 또 잣도 가야산서 난 잣이 모두 다 따가면서 그래서 한 대 박스 두 대 박스 갖다 줘. 절산인데 갖다 주란 말 안 해도 갖다 줘. 그놈 그거 갖다 주면서 쟁이면은 이 두 기둥 사이 있죠. 이 두 기둥 사이보다는 더 더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고에 천장 낮게 쟁여지는 자식. 그러면 저녁이면은 그 자석 쭉 날아줍니다. 그러면 물풀이 나무라고 조그마한 윷 있죠, 윷. 물풀이 나무 절반을 딱 양쪽에 자르고 그 윷 한짝 들어갈 만하게 자릅니다. 하고 반쪽을 떼어내요. 그리고 그 자석 질주근 방향으로 이렇게 거기다 딱 넣으면 넣어지게끔 해요. 그래가지고 탁 닫히면 탁탁 까집니다. 아, 그럼 내가 자 까먹은 선수요. 정말로 안 까질 것 같은데 그렇게 잘 까져요. 그냥 두 조각 탁 나면 알이 톡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익이 왜 이 이익이 이런 거냐면 그냥 그렇게 쌀 곡식 많고 잔 많고 또 터가 많아서 무배추 당무게 해서 그렇게 먹고 삽니다. 우리 곤양 좋은 사람들 보고 들어보세요. 내가 반찬 만드는 데 있어서 박사야. 그냥 나무를 본다든가 채소를 딱 보면 이것은 무슨 양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맛있다는 건 그걸 그냥 보면 알아. 물어봐요. 곤양주들 보고 내가 다 갖춰놨어. 그래서 내가 해인사에서 곤양주 할 때 아주 인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반찬을 맛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부자 절을 그 먼 데서 가지고 온 데서 절에 불공 온 사람들이 쌀을 한 대박, 그것도 많이 담았고 이만치 한 대박 저렇게 그놈을 머리 위에서 탁 연금은 쌀이라 다른 밖에라도 안 내려져. 광목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가져오니까 머리에 탁 붙어가지고 안 내려져. 그런 게 그냥 잦은 걸음으로 이렇게 해서 절에를 올라와. 근데 그 노파집 문 앞을 지내와요. 그런 게 그렇게, 그래서, 아, 못 다 먹는 절을 저 썩은 년들이 없는 나라 주제 왜 절에 갖다 주냐 그 말이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건 나 혼자 하는 것이니까 죄가 된 지를 몰랐는데 죽어놓고 보니까 그것이 죄다. 나쁜 업을 잃고서 미화하고 욕을 하는 나쁜 업을 잃고서 그래서 내가 그 죄로 니지 개를 태어났다. 그래도 사람 몸 다음 가는 고통을 받는 몸이 축생 거예요. 그 밑으로는 더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 축은 아는데 아모 시방 삼세 제망중중 구진삼보 이렇게 해서 축원을 하는데 일일일이야 만삼만생 수고하며 그 축원을 언제나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하루낮 하룻밤에 만번을 죽고 만번을 살아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거지에 안 들어오죠. 일적수에 8만 4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과학에서도 증명한 바예요. 물도 다 산 생명이요. 요걸 하면 알아들어. 여러분은 세계의 각국 말을 안 배우시면 몰라. 근데 물은 다 알아들어. 어디서든 그 자기 나라 말로 그냥 욕을 하면은 뭉쳐 육각이 아니야. 그러다가 그냥 칭찬을 하고 아주 칭찬을 했으면 뭉쳤던 그 물이 다시 육각을 이루어 가장 좋은 물이 뭔 말이에요? 육각소라겠죠? 네. 원상회복이 되어버려. 그렇게 어느 나라 말로 하더니 욕을 하더니 칭찬하니 다 그렇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한번 사보세요. 과학이 그까지 발달되었어요. 그것을 사진으로 다 찍어내요. 우리가 무거우면 어때요? 먹은 즉시 죽겠죠? 죽은 물이 돼야. 근데 다 오줌 싸서 화는 하면 어때요? 살아나갔죠. 우선 이것만 봐서도 내가 소변 봤는데 소변을 본 놈이 지방 냇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깨어버렸어. 그러면 다시 살아나갔죠. 물은 정체하면 썩고 흐르면 바로 살아나요. 급류에 흘러간 물이 탁한 물은 없어. 고인 물이 탁하지. 그건 뭘 의미해? 살아났단 소리. 근데 그 물을 사람이 안 먹고 뱀이나 곤충들이나 이 짐승들이 또 흘러간 물을 먹었어. 그러면 또 죽겠죠. 먹고 그냥 또 오줌 쌌어. 그럼 또 살아났겠죠. 이런만 생각해도 하루 몇 번 죽고 몇 번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야. 만 번 죽고 만 번 사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그래도 큰 죄를 짓지 않아서 그 집 강아지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비몽사몽관으로라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난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았다. 너무 해서 팔아먹고 산 사람 무슨 죄를 짓겠냐. 죄질 틈도 없었다. 니들 길냉이라. 다른 생각은 여유도 없었다. 니들 길냉이라. 산에 가서 나물 캐서 그놈 삶아서 팔아서 니들 길냉이라. 근데 그 죄를 지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말고 해인사 가서 그냥 그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싸가라. 바로 동구 바뀌니까 삼산암 밑에. 그러니까 그러면 박인국 신이 해인사 조지신이 그이가 내 은사예요. 내가 그분을 시봉했던 사람이에요. 6살 먹어서 출가를 했어. 6살 먹어서 출가하신 분인데 산내내를 나가면 산짐승들이 내비는 돌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신님을 만나면 산 속에서 나와 갖고 손을 핥아. 사슴도 고라니 노루도 꾸엉들이 만나면 꾸엉들이 와. 달아난 것이 아니라 거짓말 같죠. 그런 게 다른 데는 제일 사미들이 헌식을 해요. 밥을 먹을 때는 짐승을 죽여서 밥알 새알살을 이렇게 다 띄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사미가 나와서 받아가요. 갖고 곤양이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저 밖에 나가서 헌식대에 가서 이렇게 부어놓으면 낯짐승들이 나와서 그것 먹습니다. 시인네들은 그래요. 낯짐승들까지 이게 살리라고. 이게 사미들이 그런데 해인사만이는 박인국 선사가 있을 때는 조실신임이에요. 그 헌식은. 어째서 다른 사미가 하면 그 헌식대에 앉았다가도 달아나. 근데 조실스님이 가면은 갖고 남 어이구 저거 나오네. 그러고 까마같이 그 새 짐승들이 와서 어깨에 앉고 팔에 앉고 그냥 앉아서 그냥 따라가요. 헌식대에 이렇게 부으면은 그 헌식대에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해인사에서 조실스님 우애가 제일 높은 어른이 조실이에요. 근데 그 조실스님이 헌식을 해. 그러니 도인이 아니요 도인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착하게 말해라. 내가 적어도 그 신님 상자요. 자랑 안 하면 굶어 죽으니. 그런데 조실 스님이 불공해 준 데 봤어요? 또 대답이 없네. 안 봤으면 안 봤다 그랬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기존의 불공어제 무슨 조실 스님이 불공을 합니까? 그런데 그 그 경아지가 노파로 피우는 그 경아지가 회인사 인곡선사한테서 가서 내 49제를 좀 지내주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몸을 벗을 것 같다. 그 신은 보통 신은 아니지 않냐. 거기 가서 꼭 그 부탁을 하라. 그랬대요.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르고 있죠, 인사이. 근데 그, 그냥 날새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 그 그냥 날이 통이 튼 게 그냥 그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해인사를 들어와. 그런데 조계종의 그 총무원장으로 있던 지관신이 말이요. 네. 지금 몇 년 전에 한 2, 3년 됐죠 돌아가신 게. 지관신님 스승이 자원신님인데 자원율사요. 개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문을 율사라고 해요. 그분이 주지요. 박인국 선사가 조실이고. 이게 율사이기 때문에 개인사 도량의 개도 얼씬 못해요. 청경 도량의 개가 들어가지고 어디다 오지. 꼭 개가 들어오면 법당 그 대웅전 그 벽을 향해서 아 이놈 친생들이 아주 칠색이에요. 지가 스스로 들어도 동네 끼가 들어도 뭐 철저히 지키라고 해서 대중들이 보기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돌을 던져서라도 쫓아요. 그런데 아 개를 더구나 보듬고 와. 그 얼음 없는 소리. 그런데 아침에 그냥 그렇게 보듬고 옵니다. 이게 여기는 개진생이 들어오지 못한 곳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대중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옥신각신에 일주문을 통과해서 금방문을 통과해서 이미 절, 그 통과할 문을 다 통과해서 마당 앞에 들어왔어. 그랬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경아지를 보더니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더구나 못 들어오겠지요.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머리가 좀 돈 사람. 형 경아지 보던 거면서 저기 어머니라고. 여러분 거의 듣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나사가 풀어져갖고 오는 게 아니고 더구나 이제 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퇴석 그럴 땐 조실 스님이 지금 거기가 조실 스님 안 계신 모양이에요. 퇴설당에서 이 조실 스님 거처한 곳입니다. 퇴설당에서 내려다본 게 무엇이 옥신각신 게 대원아 내가 시공입니다. 이러니 저 어째서 그러냐 하는데 약허 해서 그렇습니다. 응? 들어라. 그 말씀을 듣더니 조실 스님이 그냥 두 말도 않고 들어라. 참말로 그 개에 성공했어요. 어째 그러냐면 천하의 개가 조실 스님 방에 들어간 거 봤어요? 들어라게. 그래서 방가장 보듬고 들어왔습니다. 일반 신도들도 조실 스님 그 지금인 경우에 조실 스님 방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따로 일반 시인도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조실 스님 만나려면 특별히 만나 그것도 특별한 경우 만나려면 조실 스님 방. 근데 요새는 그냥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알리지도 않고 그냥 내 방 올라와 그래. 참 내가 문턱 없어져 했더니 그냥 그래도 그렇게 말 밖에 쑥 들어가면 너무 어제 놓고라도 하고 오제 놓고 담고 들어가고 우리 총무도 그래요. 증인심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사요. 어째 나는 잘 드러내본데. 그 처지신 그 말,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참 효자다. 그래 잘했다. 내가 해주면 아, 그 내가 해준디까지는 또 괜찮은데 법당에 선 것이 아니라 해인사 장정각의 그 비로자나 부처님 모신 그 법당이 그 법당이나 아니나 한 사람 들어가면 요만한 법당에 부처님 한 분 딱 모셔놓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재진해주라고 49년에 아,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게 우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해주라 그랬대. 거기서 불공은 일이 없어. 그래. 그래라. 그렇게 해주마. 참, 응, 그래라. 돈 한 푼도 안 가져왔어. 아, 그래도 조실신과장, 조실신 보고, 제 49제 전해져라 하면서 돈 한 푼도 안 가져왔어. 쌀 한 주머니도 안 가져왔어. 근데, 뭐, 재리 지내려면, 그것도 무엇을, 그, 차리고 그래야 할 것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염려 말아라. 걱정해. 그, 네 지금까지 효심이면 되었다. 그, 초지심이 그려. 그래가지고 절살로 마지를 올리고, 49제를 지냅니다. 49제 마지막 지낸 날! 그 강아지를 보듬고 날아갔는데 그래서 그 강아지만이는 자기 방에 집으로 연근 망태라고 있어요. 모를 거예요. 모두 망태 집으로 연근 이렇게 동그란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걸 망태라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솜을 놓고 거기다 그 강아지를 놓고 한 방에서 자요. 어머니인지 안 날부터는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49제 지내고 간 그날 저녁에 거기다 놔두고 잔데 아 또 그 비몽사몽간에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보신발을 하고 춤을 덩실덩실 추며 나가시면서 내가 효자 내 아들을 둔 덕택으로 나갈 곳을 가네 하면서 춤을 추고 나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서 망태를 들여다보니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아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신님한테 이러저러 이러저러 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천도가 찰대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참 효자다. 네가 아는 제일 좋은 장소 양지발에 묻어드리라 그랬어요. 그런 일을 내 눈으로 봤습니다. 어째 그 노파가 개 된 것이 분명하지요? 네.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그 개가 그렇게 아들한테 말할 리도 없고 또 말한 대로 실행해서 그 개가 그렇게 해양한 날 죽을 일도 없겠지요. 그런 것을 정말로 보면은 정말로 일일 이 시시 이일 응? 일일 이 월을 이 연년 이 하야 잠들 그만이 뭐만 시시가 옮겨서 달에 이르고 달이 옮기고 옮겨서 연에 이르고 연에 옮기고 옮겨서 잠도 삼 잠깐 사이에 죽는 문에 이르는다. 그런데 그보지 않고 그보지 않느냐. 후신을 하, 그 뒷몸을 어찌할래? 고통받을 뒷몸을 어찌할래?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용역에도 오늘 아침 읽을 시가 세월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맞았네요. 또 졸음 좋은 사람을 뭐라고 하기도 또 오나치면 뭐라고 했거니. 이제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다 거명해버려. 무엇이 농후하면 참? 인정이 농후하면 충동사. 그래, 저렇게 잘합니다. 저렇게 잘하면서도 몰라요. 인정이 농후하면 도심선이라. 그 사람을 그 구렁창에서 생사에서 고통받아서 건져낸 데 있어서는 인정이 농후하면 안 된다. 잔인은 많지. 엄해야 된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검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월은 안 씁니다. 1956년에 지은 시인데요. 여기 보니까 그건 날짜가 있네요. 그러면 내가 몇 살 먹었어요? 21살이나 먹었겠죠? 그때 시인데 들어봐요. 어떤 각오로 공부를 지었던 사람인가?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소리 없이 무저감을 재며 준엄하게 다가서는 그 앞. 제목이 세월이에요. 나뭇잎도 푸르락 불구나 그러다가 소스라쳐 지고 있는 조소람에서 침무구 자성 반소 반유. 날이 가고 달이 쌓인 어느 날 솔까지 바람 소리로 서울의 목숨을 빼앗고 짓는 웃음에 산천 초목도 축가를 하고 하늘과 땅도 박수였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돋보기를 쓰고 그냥 작업을 하던 그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집에서 쓰고 돋보기예요. 여기서 쓰는 돋보기는 이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오니까 이게 돋보기 쓴지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쓰고 지금 안 합니까? 예.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2시 30분 이전에 세면하고 그런 작업에 들어갔어요. 원고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지만 원고가 있을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원고 없는 날이 있어요? 예, 참 그런데 예, 원고 없을 때는 또 번역을 해요. 그래서 거의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예, 그 수련대를 해서 이제 원고를 보지 않는데 그냥 수련되고 뭐 원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환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이 세월이에요. 세월. 근데 세월이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소리 없이 무저감을 재며 적이 없어 그 다가오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지요? 네. 막을 장사 없어. 그 말입니다. 소리 없이 무저감을 재며 아주 뻐기고 그 말이에요. 온다 그 말이에요. 무저감을 재며 준엄하게 다가서는 그 앞. 정말로 그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준엄하게 우리 각 개개인 앞에 다가서고 있는가. 근데 그걸 못 봐. 그냥 건강하게 생전살 걸로 알아. 준엄하게 다가서는 그 앞, 나무잎도 푸르라 굴구나. 그러다가 예, 보통 사람은 봄이 되면 잎이 피어서 푸르고 온 예?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 걸로 그냥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보고 있잖아요. 주남에게 다가서는 그 앞 나무잎도 푸르라 굴구나. 그러다가 소스라쳐 지고 있는 저 사람에서 이제 가을이 지나서 그냥 단풍이 들어가지고 잎이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잎이 떨어진 것을 그냥 보지 않지 않아요. 그 세월, 무서운 세월 앞에서 푸르락 굴구락 그러다가 소스라쳐 그냥 얼마나 놀래 무서워 소스라쳐 지고 있는 도서라면서 진무구 자성반요 조용히 내 자성 내 보고 듣는 그 성품을 돌이켜 비춰 보고 있다 그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자성반요 그렇게 하기를 날이 가고 달이 쌓인 어느 날 세월호 목숨을 빼앗고 짓는 웃음에 그냥 세월호 목숨을 뺏어버렸다. 그렇게 무저감을 재고 오는 어떻게 그냥 그 도서람에는 도솔천 내웅궁이라는 법당이 있는데 올라가는 최짐생 아니고는 올라가는 길이 딱 한 구멍뿐입니다. 이런 바우틈 사이로 저 사람의 가본이들은 알아요. 근데 그렇게 그 계단이 공교롭게도 108계단입니다. 그런데 흙한 점도 없는 그 땅에 그 도서람 그 조그마한 이 지방칸 질 수 있는 거기 주위에 소리 대구루가 있는데 한 다섯 나무가 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벽에 소나무 절벽가에 붙어서 사는 소나무가 구릿빛 소나무가 있어요. 그냥 다른 데 나무가 틀려요. 그 나무 몸뚱이 전체가 쇠 구리 철사 구리 쇠 알죠? 네. 그보단 더 짙은 구릿빛입니다. 이렇게 기둥색인데 더 짙은 구리색으로 나무가 이 기둥처럼 커다란 채지만은 거의 이 기둥에 버금가게 그렇게 퉁근 소나무가 있는데 늙지도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 소나무는 싱싱합니다. 왜? 당초에 바위에서 그 뿌리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 그 108계단으로 올라간 사이로 바람이 불면 슉 올라오면은 올라와서 쑥 빠져나가는 데가 그 소나무가 섰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쑥 올라와서 그 소나무를 지나가면 소나무 가지에 스쳐 지나가면서 슉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날이 가고 달이 쌓인 어느 날 솔까지 바람 소리로 서로 목숨을 빼앗고 짓는 웃음. 그냥 과거 현재 미래 갖고 나고 죽음이 없는 그 자리를 탁 깨달아 놓으니까 웃음이 나온다. 세월호 목숨을 빼앗고 짓는 웃음이요. 그 웃음에 산천 초목도 축가라. 그냥 산천에서 나는 바람소리 새소리 등등이 경추구 소리로 들리더라. 그런 말이에요. 죽가라로 하늘과 땅도 박수였네. 예. 아. 쓰러져가는 그때 도서람에 올라가니까 그 도서람은 상량이 절반 썩어서 내려앉고 그러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질이 묵어서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상태의 도서관입니다. 관람객도 없습니까, 그때는? 그 이 씨가 21살 때요? 예. 그 정도. 그때 나 혼자 가서 거기 있습니다. 그 깊은 산 중에. 안 무서워. 거기서 얼마나 깊이 사무쳤는지 이 몸뚱이 중심을 못 잡은 게 일어서면 쓰러져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 묻고 살이야. 그런데 소변으로 가려면 벽을 잡고 벽을 지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서 소변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혼자 지냈어요.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이가 잠잤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그 후에 부산에 갔는데 부산 신도들이 나를 잡으면은 나를 보면 전부 손잡고 울었어요. 여러분 부처님 고영상 봤죠? 네. 내가 그 지경이 되었어. 그런데 보면은 쉬어야 될 건데 쉬들 안 해. 계속 무엇인가 꿈이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이러고 계속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렇게 아직 창창한 나인데 바빠서 그러냐. 좀 몸 좀 생각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웁니다. 그렇게 지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 내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 만금으로서 살 수 없는 말을 그런데 그런 앞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앉은 자리에서 졸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를 입는 것이라니까요. 조는 것은 무기를 입는 거예요. 망상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좋을 때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깊이 자면 꿈이나 꾸지요. 무기는 안 입고요. 꿈을 꾸어도 무기는 아니거든요. 그 혼몽 상태는 무기를 입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 차라리 지옥에 떨어질 경 무기는 입고지 마라. 부처님 말씀! 이제 법문 서설은 여기서 그치고 법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신명 법문 88. 아, 역시 번호도 88을 하겠네요. 졸지 말고 88을 하겠다네요. 88. 네. 무엇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네요. 네. 고요하고 고요히 남 없으므로 거침없이 종행무진 자제하여 뒷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여 그렇게 자제해라 그런 말이에요. 응? 고요하고 고요히 남없음을 분별이 없는 중생 생각이 아닌 정말로 보신지혜를 쓰는 그 자리에는 불같이 일으켜 써도 거기는 아주 고요하고 고요한 자리입니다. 예. 근데 이래 고요하고 고요히 남 없음으로 남 없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응하고 떨어진 남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런 잡된 생각이 일고 쓰러짐이 없는 보신지에, 보신지에라면서 모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경계를 보고 경계와 나와 사이에서 생긴 지혜가 아닌 본래 내 자성이 지니고 있는 지혜는 보신지에다 그래요. 그 지혜라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매어지지 않는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지혜. 네. 그러니까 고요하고 고요히 남 없음으로 거침없이 말 데려가면 안 했냐. 저한테 좋은 소리는 막 드러내고 내가 그러지요. 저한테 불리한 소리는 않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지 숭을 보거나 남의 숭을 보거나 그냥 사실 있는 대로 그냥 막 퍼놓고 살아. 거침없단 소리가 그런 소리 아니에요. 양심에 걸린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퍼놓고 살지도 못해 또. 거침없이 종횡무진. 그냥 종횡무진이 그냥 다 알게 그런 소리는 그 설명하는 거. 종횡무진 자제해라. 마음대로 해라. 뜻대로 해라. 그런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지만 미국 같은 영국도 당 멀었어요. 정말로 민주주의, 완벽한 민주주의는 죄인이 없습니다. 어째서 부처님 세계야만이 비로소 민주주의예요. 어째서 고요하고 고요히 남 없음으로 거침없이 종횡무진 네 맘대로 해보라. 네 맘대로 해보라. 그런데 네 맘대로 해버리는, 그냥 네 맘대로 해버리는 그 자유가 타의 자유에 저해되지 않는 자유를 허락하라. 그런 세계가 어디기에? 극락. 극락이 그런 세계입니다. 극락이 어딘데? 부처님 세계가 그 세계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엄청 있는데, 정말로 이 세계를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봐요. 칠보수. 이 세계를 들어가면 칠보수. 일곱 가지 보배로 이루어진 나무들로 그냥 모든 산천초목도 일곱 가지 보배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내 얼굴 보거나 말거나. 이것도 있고, 칠보수. 중중무진. 여러분들 때 재망, 중중, 무진, 삼보 그랬죠? 그 말이에요. 중중, 무진. 이 삼천 대천 세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 속에 다 들어오고, 하나 속에 다 들어온 것들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중중, 무진에서 그냥 저울로 독립된 것이 다 어우러져 있어. 어디서? 극락세계. 극락세계 어떤 세계인데? 부처님 세계. 참말. 아, 이들? 여러분. 아니, 지금 이런 세계를 지금 향해서 걸고 있는데, 줘라? 말이 안 돼. 아, 야, 재미가 나고, 그냥. 제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가슴 속에서 그냥 옥실옥실 하고 그런 것을 좀 멈추려고 하면 그거 아니다. 일이 들어가려면 아니다. 일로 가야 돼야야. 그러니까 일로 가자. 그런 스승이 끌고 가니 좋아. 아참 아, 기가 막힌 건 아니야. 말만 해도 근데 최고수가 중중무진에 난 사람은 또 다른 말로 설명할까? 앞뒤가 분명해. 앞뒤가 분명한데 앞에 뒤, 앞뒤 끝이 뒤 분명한데 그냥 앞에 것이로부터 뒤 끝이 다 들이비쳐버려. 다 보여. 중중무진으로 이렇게 있는데 다 들이비쳐서 다 보여. 그런데 그 칠보수 사이사이는 가름빛다가 살고 있습니다. 보리면 다 그냥 앉아서 거기 가버려. 갈 것도 없어. 앉아서 그냥 그 세계를 누려. 앉아서 그 자리에서 누리려면 눈에 탄기를 치고 예수님 너무 이야기야. 공들이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 희마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호연지기를 누리는 나를 누리려면 목숨을 걸어. 그 장판 올라가서 몇 분 동안 호연지기를 누리려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나르니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 그런 극락세계를 누리는 이 공부에 임해서 어떻게 해서 잘못하다가 나는 내가 내 각오로서 실천하는 것을 상대방에 권하지 않아요. 회인사 감당으로 있는 해악신이 뭐나 는 100일 동안을 자기 안에서는 허리를 땅에 붙이지 않고 살았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 깎은 시인들이지만 일주일 내로 돌아옵니다. 미쳐버려요. 잠을 일주일간 아냐. 잠을 잘 수 없어요. 여섯 명이 교대를 지기대로 잠자고 두드려 패니까. 졸라고 두드려 패니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와. 이렇게 문 나오고, 저 높은 창문으로 기어 올라가서 보리 가서 내려가는데 발을 꺼시지 않고 떨어져요. 겨울인데. 떨어져가지고 나쁜 정도 몰라요. 거기서 허비가고 풀 메고 있어요. 아니, 그래가 무슨 풀 나왔어. 그런데 풀 맨다고 허리 맨손으로 허리 지어다가 풀 메고 있어요. 그거 미쳤지요? 그런 지경이 대학을 해요. 근데 80명이 들어간 데서 해양신문고 나하고 둘만이 맞췄어요. 그래서 해인사 조실신으로 계셨던 해양신 그이가 정정도 지냈죠. 네. 그래서 나하고는 유독히 정말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신 그 신문 제일 예낀 애제자 가만이라고 송광사 포교국장으로 있습니다. 가만이라고. 그 사람도 내가 머리 깎아서 해양신 상자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해인사를 가면 가사사장 상상 입고 와서 그 가가미가 나한테 절을 합니다. 너무나 나를 잘 압니다. 지기 신인이 또 내 말을 하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기 그 시기 소리가 참 유명한 소리예요. 월남면에 갔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돌아오면서 참 기대고 바라고 바랐던 남편이 돌아오면서 대아마도 지금 하늘이 안 보일 지경인데 남편만 보이지 하늘이 안 보여. 그런 지경인데 좋은 다이아반지를 사갖고 왔다 갑시다. 그놈을 끼워주면 잠 오겠어요 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그날 저녁에는 잠 못 자. 그 반지 생활이. 그래, 그 하찮은 반지를 한다 갔다 하는 것도 그냥 잠을 못 자라니. 이 공부는 그 천배, 만배, 억만배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부예요. 이 법 만난 것을 다양하고 유행한 것을 알면 그냥 입이 귀에 걸려야 돼요. 입이 귀에 걸린 마음으로 앉으면 절대 참 안 옵니다. 자녀. 오늘 좀 이러다가, 오늘 좀 이러다가 법문 다 하지요. 그래. 종행, 거침없이 종행무진 자제하여. 종행으로 다음 없이 행을 하나, 고요함과 고요함이 따로 없다. 움직여 쓰는 것이 고요요. 고요와 움직여 쓰는 것이다. 어찌해야 그런 지경의 사람이 되겠는가? 이러이 때에 따른 이 응함. 이러이 때에 따른 이 응함. 응해 준다 그 말이에요. 응함은 뭐요? 화장실 가서 응하는 것도 아니고. 응해 준 거. 응함. 방거사와 고제선사 함이라네. 그랬습니다. 방거사 어록을 보면은 방거사하고 보제 존재하고 보제 스님은 아주 굉장한 도력이 있는 스님입니다. 그런데 거사들은 한 번쯤 나면은 머리는 붙였지만 스님들은 월등하게 뛰어넘는 경지에 이른 거사들이 꼭 한 시대에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인도에서는 유마거사가 나왔고 중국에는 방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 좀 늦어도 돼요? 예! 나가고 싶어? 아닙니다! 그런데 방거사 집에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간단히 할게. 방거사가 열반에 들라고 이름이, 딸 이름이 뭐예요? 영조. 영조지. 예. 그래. 나는 모르는 것을 제자한테 물어섭니다. 영조야. 지금 해가 몇 시에 있는가, 정오가 되었는가, 나가서 봐라. 예. 도인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제자라고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딸인 게 비민이 믿겠습니까? 그래도 딸도 보통 딸이 아니고 깨달아서 보림을 어느 정도 마친 딸인데, 예, 영조야, 정오가 되었는가 좀 보고 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말할 때 알아들어버렸어. 딸은 알아들어버렸어. 근데 딸은 그 말을, 아버지가 한 말을 좀 새긴데, 아버지는 딸 마음을 관조를 안 했어. 아버지, 그 정오가 된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된 것 같나, 아버지. 아이고, 딸을 얼마나 믿었기에, 그래? 그리고 나갈 동안에 아버지가 열반을 자리에 앉아서 딸이 가버렸어. 그새. 그러니 얼마나 나도 죽는 걸 자유자재해요. 한참을 기간. 아니 너무 일이지만 얼마나 재미있어. 네. 얼마나 행복해요. 네. 아 그래서 옆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놈의 딸이 이제 신당한 딸이 자기 열반짜리 안에서 열반해버렸어. 그 열반은 그렇게 칠당만 딸이 그리 열반을 버리시면 모두 울겁쟁이. 야 이놈아 그것도 그렇지 그렇게 가보냐. 그리고 울겁쟁이. 근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그 열반은 딸 등들이를 쓰다 보면 자 이놈이 또 장난기가 돌아오네. 내가 네 몸을 처리해주고 하려면 일주일 뒤에 가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다 화장을 하고 거울 원님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딸을 화장을 해버렸으니 그 관영탄, 관영찬 딸을 그렇게 죽어서 화장하시니 위로 올라오고 거울 원님이 올라와서요. 올라와서 인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상심되십니까?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겠지. 얼마나 상심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는 아랑곳 없고 당신 무릎이나 좀 빌립시다 그래요. 무릎이나 좀 빌리자. 그러고 그 원님의 무릎을 더 비워 놓습니다. 그러고 법문 몇 마디 해주고는 그냥 열반을 들어버려. 근데 그때는 그 방거사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마누라는 저 콩밥매로 갔고 아들은 또 따라 떨어져 살아. 농사 짓고 살아. 아들, 딸, 남매를 줬는데. 근데 그 원님 부인이 가서 콩밥매는 부인한테 향해서 다른데 그런, 그렇게 안 써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여기 있습니다. 달리 열반했다고 하는데, 아니, 영감님이 우리 영감 무릎 빼고 돌아 열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호미로 그 콩밭 옆에 불 나온 풀을 이렇게 찍으면서 그런 영감탱이가 그렇게 가라고 나한테 말이 나고 가지? 그러니까 칵 찍으면서 금서 열반해버려. 콩밭에서 열반해버려. 아, 그래. 아, 이게 죽을 일이네. 아, 신체를 두루치게 되어서. 그래, 멀리 농사 짓고 사는 아들한테 또 알리야겠지, 형이? 예.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렇게 시방 열반해 버리십니까? 그래, 아들한테는 자기가 그 부고를 하려고 부고장을 갖고 그 동네 사람이 갔는데, 원님이 시킨 게 갔어. 갔는데, 논밭에서 논 갈고 있었어. 물고인 논밭에서 논을 갈고 있어, 모심을 나와. 근데, 그 부고를 하니까 이러저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열반해 들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은 대답도 없어. 쟁기지 이랬다 서서 가버려. 논가운데 물가운데서 서서 가버려요. 응, 그것도 너나 앞으로 그 책에 쓸 거니? 응. 여러분 내가 그냥 항상 습관이니까 요복을 나가네. 요거 그래서 방금 내가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 한 가족이 그렇게 생사를 다 자유자재해보라. 앞에 가려면 앞에 가고 뒤에 가려면 뒤에 가고 여기서 가려면 여기서 가고 저기서 가려면 저기서 때와 장소 없이 아무 데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시간도 없어. 아무 데나 가보려면 가보. 어느 데라도 가보려면 가보잖아요. 아무 데라도 올라가면 아무지. 예.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니까. 불교는 예수교 성경처럼 그냥 책에서는 말 안 해. 이런 분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현실로 우리가 다 봐.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본 사람에서 여섯 사람을 봤잖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가셨어. 세상에 나를 낳은 아버지. 근데 내가 욕심도 많채 아들 딸 넷을 낳았어. 그렇게 사우도 보고 며느리도 봤어. 근데 내 가족인 정말로 오래 다니는 분들은 다 알지만, 그 지장고객님은 이제 거의 나 만난 지가 30여 년이 됩니다. 난 가족에게 법문한 자리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다 그 자리에 다섯, 여섯, 일곱의 사부친 자녀들입니다. 내가 언제 또 이 얘기했지만, 일곱 살 먹은 놈이 모욕을 하면서 난 가난하게 산 게. 있으면서도 가난히 살았어. 없으면서도 가난히 산 것이 아니라. 이 일원이라, 불법의 일원이라. 이게 모욕할 욕조도 없어. 이게 그냥 겨우 물집 들면서 모욕을, 일곱 살 먹은 놈이 어쭈, 어쭈 하면서 모욕을 합니다. 이게 내 막둥이 다섯 살 먹은 놈이 지금 누나하고 도살사야. 그 어쭈 전 그 욕심이 문을 탕탕 뜯습니다. 다섯 살 먹은 것이. 누나 누나 불러옵니다. 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 찌크러, 그 속에서 찌크러 그랬냐. 어디서? 죽거든. 그 몸뚱이가 나인 데서 말고 그 마음이 나인 데서 찌크러라. 물을, 찬물에 찌크리면 덜 죽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모시고 사는 내무 장관이 얘기하지. 아무리 부우지만은 거짓말하면 다 알지 않아요. 내가 단 법문 한 자리 해준 역사가 없습니다. 또 거짓도 세요. 지금까지 단 한마디 물은 적도 없어요. 예. 되게 대대해. 내가 말을 해야 응해줍니다. 절대 먼저 말은 적이 없어요. 40년이 넘게 살고 지도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 본연님 오도성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실적인가. 그렇지만은 우리 본연님들을 향해서 아는 소리 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기에 아는 척하면 안 된다. 내 아내기에 무슨 일을 가려하면 안 된다. 우리 내 밑에서 권양주원 권양주들 보고 한 집에서 산 권양주들 보고 물어보세요. 권양짓는 권양실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권양한 분들이 어려워한다. 그런 게 무엇을 갖고 내려와서도 권양간 들어가는 문 앞에다 놓지 그것을 가지고 권양간에 들어가지를 안 해요.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펴줍니다. 나는 온병신.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 나는 온병신, 반병신이라 했죠. 그래서 나는 온병신입니다. 근데 자랑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해요. 나하고 지금 10여 년을 권양교고 사는 사람들 보고 물어봐요. 내가 간섭하고 내가 말을 하지. 반찬은 시거나 달거나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늘 맛있다고 그래요. 여기 권양분들 다 배신가요? 내가 맛없다고 하면, 아, 맛있는데? 그러고. 나는 갇힐란 게 그걸 다 이야기합니다. 이 나물은 이렇게, 이렇게, 이러저러게 해서 양님을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 맛있다. 그렇게 해라. 앞에 놔두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 제자가 나 믿겠어요?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 스승을? 거짓말하면 이 자리에서 그만 못 얻었죠? 네. 여기 해원 얘기 있어요. 해원 신님. 내가 이, 뭔 식품? 황토. 황토 식품을 헐떡해. 첫 해에는 장, 간장, 된장 담은 것을 내가 간여해서 내가 지시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름이 나고 먹어본 사람 알죠? 부산 식구들도 먹어본 사람이지. 그래서 그냥 현대 백화점에 가서 나가서 그냥 그걸 팔면 동납으로 갖고 이름 나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세계에 나가도 신세계 백화점에 나가서 그걸 판매하려면 굉장한 백을 써야 됩니다. 아무나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사정사정해서 해도 몇 차례 사정을 해야 장소도 우리가 요구한 자리에 앉으면 안 간다. 그렇게 우리가 빼요. 그래도 우리 보고 해주라고 사정사정해서 나가선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됐어요? 첫해 간장된장이 그렇게 맛있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냥 간열을 하고 몇 개 버리신 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제 이게 백초집이고 뭐이고 그렇게 내가 간여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네. 뭔 말이 됐더니? 어? 어디였죠? 제, 제, 반부사. 이 일체 정리를 이루면 그분이 어느 방향으로 지혜를 쓰냐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허다못해 이 기계도 뭐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 그냥 여러 시간도 안 걸려. 그냥 그 심도 있게 생각하면 그냥 나와버려. 이것을 약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힘이 나왔나 이런 결과가 나왔나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예,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그 방거사 집에는 한 가족이 전부가 일체종기를 다 이루는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사는 누구예요? 부설거사. 부설거사? 예.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사님은 그렇게 부설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설거사 집안도 한 가족이 다 그렇게 깨달았어요. 전라북도 월명암에 부설거사 딸이 살던 절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한 거냐면 여러분들도 머리를 붙이고 세상에 살지만 그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다음시 행을 하나 고요함과 소란함이 따로 없다. 어찌해야 그렇게 되겠는가? 그렇게 되겠는가? 응? 이러이 때에 따른 이 응함 아까 거기까지 했죠. 방부사 보제선사함이라네. 그 방부사 방금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신내들도 방거사 앞에서는 아는 소리를 못합니다. 아는 소리를 했다면 당연히. 본문 신명 89 매사에 걸림이 없어서 가거나 머무름에 다 행동하네. 매사에 걸림없는 행동을 했지만은 매사에 다 평등하다. 한마디로 한땀 줄여서. 철회라는 게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불평한 사람이 생기지. 차별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 없어. 그러나, 이 도화문에 있어서 갇히는 사람은 할 수 없겠죠? 이끌라니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끌어 둬야지 그대로 두면 그 사람 평화 못 얻었지. 예! 자기는 그 잘못하면 남으려면서 평등하게 하라고 하면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럴까 싶어서 지금 하는 소리. 어째야 그렇게 되겠느냐? 이 집은 자제하여 쉼 없으나, 그냥 자유자재에서 쉴 새 없어. 당처에 가고 뭐뭐없다. 당처에 가거나 뭐뭐없다. 없어. 정말로 이런 경지 일어나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진정한 민주주의는 극락이에요. 신명 본문 90. 죄의 태양이 적재하고 선정의 광명이 밝고 밝다. 그렇게 되는 경지에는 죄의 태양, 저 하늘에 있는 태양보다도 그 죄의 태양이랑 항상 그 몇 백 천곱절 더 밝아요. 그 죄 앞에서는 어둠이랑 항상 도저히 존재하지 못하고, 태양은 빛을 비치지만 무엇이 가리면 어둡지요? 네. 그렇지만 이 죄의 광명 속에는 무엇이 가릴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지금 한마디로 생각해봐요. 그냥 이 중생의 생각, 중생의 지혜로도 생각해봐. 각자 자기 집, 남자는 컴퓨터, 여자는 화장대야. 지금 거기 앉아봐봐. 그럼 금방 앉아보죠. 금방 보이죠. 그래. 그렇게 걸림이 없어. 앞뒤가 없이 그냥 다 들어 비치게 봐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네. 죄의 태양. 근데 그렇게 비치면서도 고요하고 고요해서 덜 수 없는 고요해. 그런 선정의 광명이 어떤 것이 그런 선정의 광명인데, 무엇을 볼 때에 그냥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안팎 없는 안도 바깥도 없는 그 자체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보는 내서 쓰는 지혜 실체를 선정의 광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밝고 밝아서 그렇다. 밝고 밝아야 앞에서 해놓은 법문들이 그렇게 된다. 그 내용과 같이 된다. 그러니 당초 광명이 빛나고 빛나서 자제하지 않음이 없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뜻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을 여의주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지니고 있는 모든 능력을 자유자재로 뜻대로 부려 쓰는 자리를 여의주라고 해요. 근데 그 여의주를 그 구레인가 된 용이 물고 있어. 용이란 게 그런 용 아니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용용자 생각해봐요. 설리 다로 다른 뭐를 상징해? 보신 지혜를 상징해요. 우리 마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지혜. 이게 설립자 지혜가 항상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근데 옆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땅땅 두 점 찍은 거 뭐예요? 마음 신자지. 그 마음에 항상 지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용이다. 이게 다른 짐승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용보다 또 더더 영특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죠? 예. 여의주가 무엇인데? 같을 여자, 뜨듯자, 구슬 여자인데 뜻과 같이 해주는 구슬이다 그 말이요. 이게 자기 본래 자성을 깨달아서 자성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아까 정행으로 마음껏 부려서 걸림없는 대평등을 항상 베푸는 그 그런 경지에서 누리는 삶을 여유주를 지니고 산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용왕계를 용왕계를 바닷가에서 지내. 용왕계는 정말 바닷가에서 지내면 안 돼야. 예. 용왕 그거 없어. 정말로 용왕을 용왕계를 지려면 청경법신 비로자나불 앞에서 지내야 돼. 예. 청경법신 비로자나불 쟤는 어디 계신 데가 어딘데? 정말로 지금 이렇게 신명을 세려온 그런 경지의 도량이 청경법신 비로자나불에 계신 도량이야. 법문에 말하겠어요. 당체의 광명이 빛나고 빛나서 자제하지 않은 이 없다. 정말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선정의 광명 밝음이여 제함 없는 함 닐일제에 대해서 닐일이 날라리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그냥 그것이요. 거시기가 거시기요. 신명 본문 91 무상의 동산을 비치나니 열반의 성 이르이 극단에 그랬습니다. 뭐 신명이 거진 다 되어가는 모양이에요. 열반이 나온 거 보니까 열반은 진정한 열반은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마음이 지니고 있는 모든 고신체를 다 부리고 쓸 수 있는 경지가 열반의 경지예요. 네. 거기가 최고 열반의 경지인 거예요. 열반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오 이것이 나로구나 딱 그 아는 순간 우주와 나 나눠짐이 없죠. 네. 그것이 진정한 열반이에요. 네. 그때만에는 잡념이 하나도 없었어. 조그만 짓도 없어서 하, 이것이야 그 하고 그냥 딱 사무친 그 찰나의 조금 지내면 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점령해. 근데 그 찰나 이것이구나 하는 그 찰나만이면 순수한 열반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열반이라는 열반은 그 찰나의 열반 속에서 그 자성에 지니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어 부리고 사는 경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반이에요. 네. 일상인 이대로가 열반이라 본래 이르이 받고 받다 했습니다. 그 부리고 사는 그냥 그 자리가 여기서 말하는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일상인 그대로와 그냥 깨달아서 깨달은 자기 자성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안끝 부려 베풀고 누리고 사는 경지에 들어가면 그냥 이대로가 열반이야. 가고 오고 희다 검다 그랬냐 저랬냐 하고 사는 세상 이대로가 열반이야. 예. 극락이다 그 말이야. 예. 보래라 플레이 받고 받다 어찌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마도와 밝은 발밑 무상의 동산이 덕산의 방망이 끝 열반의 성 아니세 열반성 아니다는 아닌 말이 아니라 그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네.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리고 마조가 밟은 발밑 무상의 동산이다. 더 할 수 없는 높이의 동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또 유래가 있는 소리인데요. 마조 스님이 중국의 모든 도인 중에 그때 가장만 해서 가장 뛰어난 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그 깨달은 사람들이 꿰소다듬게 나왔어요. 근데 내 스승이 내 밑에, 너 밑에는 말법이지만은 그렇게 마조선사 밑에 맹기로 꿰소다듬게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내 책 보면 그 뒤에 나오지. 2000년에 참차불법이 바, 이래, 천하에, 그렇게. 어찌나? 가득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받쳐줘야 돼. 네. 깨서다 됐기 나온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받고 멍 때리고 있으면 어쩌고. 좋은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조 스님을 찾아갔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속된 소리나 도인이 멍 때리고 있다 연설하고 있어 그냥 연설. 그건 그냥 연설이고 마조 스님은 그래서 그런 유명한 도인에서 찾아갔어. 아 찾아갔는가 이래야 도를 본 거야. 일일불장 일일불식. 이게 마조신 그날 일을 안 했던 말이요. 이건 내가 한 말. 어째지 양심되니까. 진성아 너도 웃어라. 왜 안 웃나? 마조신을 찾아 남기셔. 어디 갔냐 이게. 줄인 창자를 최근 목과로 이기잖아. 나무뿌리 풀뿌리로 줄인 창자를 위로한다. 과거요. 과거 공부원이도 그렇게 했어요. 배워라! 그냥 절에 신임이, 공부원 신임이하고 목에 누린 그냥 피지가 사고 이만해. 댕기면 쓰겠어! 공부할 동안에 그러면 안 돼. 이제 우리 회사 명기로 공부가 돼가지고 보림일 때는 좀 살이 쪄야 돼요. 어째 그냥 망상 분별이 없으면 좀 살이 찌지.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지도받아 공부하는 사람이 얼굴이 좋아갖고 집에서 좀 공부를 했구만 그랬습니다. 갖고 살이 팅팅이 쪄갖고 공부하는 사람 아니 살이 얇아갖고 여워갖고 마음이 안 편했구만.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마조스님 찾은 게 산에 치켜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치켜 먹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근데 역시 치켜 먹고 계세요. 여기 나는 집에서 쓴 그, 아, 다니면서 쓴 다초천인 자로 늘 쓴 게 쓰면 나 더 안 보이네. 여놈 안 쓰면 또 잘 안 보이는데, 여놈 쓰면 더 안 보여. 근데 가서 보니까 책을 적어놓은 게, 스님, 불법 정적대의를 좀 일러주십시오. 불법에 최고하는 도리를 좀 일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절을 안 구했어. 산 비탈길에서 화사상생 육관은 어디서 절에 지켜고 있는 자리에서 지켜고 있는 자리도 뜯고 이제 땅이 평지면 된데 경사진데요 골짜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골짜기에다가 경사진된 게 저럴 수가 없겠죠. 저러다가 공부로 가버려. 또 아래서 저를 나니 스님이 캔 흙이 그거 막 밀쳐있어. 그러니까 아래서도 저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옆에 서서 그냥 그렇게 물었어. 불법에 최고한 도리를 좀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이놈 법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거든. 이놈 인사도 안 하고 어디서 그따구 꼬리정머리 하는 거냐. 그런데 절을 해. 절을 하고 막 인다는 수료제. 네. 이렇게 물어가면서 해야지. 아니 그냥 믹사를 잡아서 그냥 그 골짜기에다 탁 잡아쳐놓고 그냥 그 발로 흙 묻은 발로 그냥 옆구리를 밟아버려. 밟아도 보통으로 밟은 것이 아니라 갈비뼈가 세 개가 나갔어. 내가 그렇게 봤어. 세 개 나갔다면서 내가 붙인 소리 갈비가 나가기는 나갔어요. 그런데 그 찰나에 깨달아 봅니다. 그 찰나에 깨달아요. 그래서 어제 이 얘기해준 조다리처럼 지옥에 갔는데 지옥이 아니었죠? 갈비가 부러진 종을 모릅니다. 거기서 박수치고 하하해서 웃으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갑니다. 이제부터는 천하의 노화상 어느 사람에게도 속지 않네. 정말로. 그 말을 다시 말해서 뭐냐면 천하의 노화상 말씀에 내가 어느 것 하나 걸려서 걸릴 바 없다. 이제는 다 할 수 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다. 부처님 경전 어록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 그 말 속에는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거기서 깨달아와서 조실이 되어가지고 법문을 합니다. 근데 30년 되던 해 법상에 올라가서 뭐라 합니다. 마조 선사의 한 번 밝은 데서 내가 짓는 그 웃음을 30년이 되던 이날 이 시간에 이 법상에 올라올 때까지 그 웃음은 잃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돼야 돼. 네. 이렇게 돼. 네. 네. 마조와 밟은 발밑 무상의 동산이 그야말로 더없이 위협이 그냥 높은 정상의 경지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덕산의 통망이 그 열반성 아니세. 덕산 스님은 그냥 여러분 참 나한테 산상급에 해요. 이 남자 쪽에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엎어치 절반이고 내가 그 말을 그냥 해야 돼. 어찌 그러냐면 뭔 말을 한다. 덕산선사. 뭐라고 다 잊어버렸어. 어디였냐. 맑은 거울 앞에 물견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립니다. 덕산선사. 나는 무슨 말을 어떤 진리를 묻더니 물을 나가면냐. 물으면냐. 무조건. 야. 이 나와봐. 이 주장견 한번 맞아봐. 이런 주장자로 쳐도 사정을 가리지 않고 아프게 쳐봅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 용화사에 가장 잘 당기고 거기서 공부를 지었던 대우신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하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용화사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 이분이 용화사에 있을 때는 손꼽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송강사 구산스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구산스님한테 법을 물은 게 그냥 그 주장자를 쳐버려서 어깨를 맞아가지고 10년간 그 어깨를 못 써요. 그런 상태에서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 집을 찾아왔어요. 아,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화두를 다시 들고 해라. 내가 이러저런 상태인데 언제 하겠습니까 하면 이놈 화두나 들고 부전히 공부해라. 전부 모두 큰 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소부산 신만한테 가서 만져가지고 깨를 10년간 못 씁니다. 그래서 선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사상심을 욕구와서 우리 집에 금방에 돌아와서 저를 삼배를 해. 그럼 한번 공부 짓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봐라. 그때 40이 넘어서 왔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아, 와지 일선만 남았다. 그냥 튕겨주면, 고름이 농창이 골맞는데, 농창이 골맞는 자리를 바늘 꺼서 살짝만 건드려주던 터져 고름이 나와버리죠. 네. 지금 그 지점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거를 그 튕겨서 고름을 짜주어서 그냥 말끔한 벌레의 몸으로 하고 지켜줘야 돼.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거 다시 화두를 들고 다시 공부하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거나, 그러면 뜻을 뺐어. 그러니 다시 화두를 듣고 공부를 하려면 도로 그 자리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니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한테 와서 들어보니 정말로 와이 있었만 남았다. 그게 바로 농창에 골문에 튕겨진 일만 남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해주었어. 튕겨줬어.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냥 춤을 춰. 10년 전에 내가 선사님을 만났으면 10년 쓸데없는 10년 고생을 안 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이가 살아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니까 화순에 살아요. 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덕산 선사로 탁 때리는 방망이 끝 열반을 선사합니다. 그냥 매 한번 탁 맞은데 그냥 그 자리가 그냥 열반이나 아까 그 대우신이 내 한마디에 딱 이 열반이 들어가.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내 한마디 내 이렇게 딱 건드려준 한마디에 딱 깨달은 그 순간을 대우를 얘기한 거예요. 응? 네. 근데 그 순간을 벗어나서 내 지도를 쭉 받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그래요. 너무나 이 세상에는 시기 질투가 많아. 나한테 댕기면서 시기 질투해. 내 한 스승은 제자인데도 그거 뭘로 가냐.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쨌든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네. 오늘 하고 내일 사시면 해양 법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공부는 어떤 마음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한 시간에도 마칠 수 있어요. 모두가 이번 기회에 다 눈뜨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법문을 여기서 접습니다. 감사합니다.